마음을 지키지 않은 탈출로 흩어진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나서나 끊임없어서는 그대 향 그리고 그대 그림자였어요. 이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. 그리고